어떤 약속도 없는 그런 날에 너만 혼자 집에 있을 때 넌 옛 생각이 나는지 그럴 땐 어떠하는지 자꾸만 후회되는지 나의 잘못했던 일과 너의 따뜻한 마음만 더 생각나 너의 방 안을 정리하다가 사진이 혹시 나오면 넌 그냥 찍고 마는지 한참을 바라 싶은지